또박또박 이야기 딜리와 연극 글 토니 브레드만 그림 수잔 헤럴드 등장인물 딜리 딜리의 꿈은 배우예요. 특기는 초특급 비명이고요. 바바라 선생님 딜리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멋진 연극을 계획하지요. 엄마 아빠 딜리의 초특급 비명이 언제 터질지 몰라 늘 안절부절 못해요. 딜리를 무척 아끼고 사랑한답니다. 돌리 돌리는 딜리의 누나예요. 곧잘 딜리를 놀려대지만 딜리를 아끼는 마음은 엄마 아빠 못지않아요. 딜리는 아주 끼가 많은 꼬마 공룡이에요. 딜리는 자신이 학교에서 하는 연극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무척 속상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딜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딜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몇 주 전 어느 날 수업을 마친 딜리는 잔뜩 신이 난 표정으로 뛰어나왔어요. 엄마는 먼저 나온 누나 돌리와 함께 교문 앞에서 딜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딜리는 엄마를 향해 크게 팔을 흔들었지만 엄마는 돌리의 친구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딜리를 보지 못했어요. 딜리는 엄마에게 달려가 깡충깡충 뛰며 소리쳤어요. 있잖아요, 엄마. 새로 오신 바바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반이 연극을 할 거래요. 딜리는 좋겠네. 그런데 딜리, 그만 좀 퉁퉁거리렴.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연극 제목이 뭐니? 죄송해요, 엄마. 딜리는 숨을 고르며 제자리에 멈추어 섰어요. 다이노렐라라는 연극이에요. 전교생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모시고 우리 많이 연극을 한대요. 그래? 바바라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는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러자 곁에 서 있던 돌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직 그 선생님이 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에 딜리네 반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안 계셨잖아요. 그러자 딜리가 발끈하여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뭐 약간은 내 실수였다고 생각해. 하지만 대사 한마디 하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대 배경에 기어 올라간 것 뿐이었다고. 그리고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말다툼을 한 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DC와 대리를 시작한 거였지. 어쨌든 이번에는 진짜 다를 거라고. 딜리, 내 말대로 된다면 정말 좋겠구나. 엄마는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딜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바바라 선생님께서 배역은 모두 정해주셨니? 딜리는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직 결정을 못 하셨대요. 내일 아침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연극의 주인공은 분명 저예요. 그때 돌리가 딜리를 놀리듯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딜리, 내가 알기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이노렐라는 여자야. 딜리, 혹시 네가 남자라는 거 잊은 거 아니니? 순간 딜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자리에 우뚝 섰어요. 그리고는 비명을 지를 것처럼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돌리는 재빨리 귀를 막았어요. 딜리의 비명 소리가 어찌나 큰지 가족들은 딜리의 비명을 초특급 비명이라고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딜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한 손을 이마에 얹고 눈을 감은 채 신음소리를 냈지요. 마치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난 망했어. 딜리가 실망하자 엄마가 딜리를 위로했어요. 딜리야, 너무 실망하지 마. 엄마는 딜리가 비명을 지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말을 이었어요. 바바라 선생님이 분명 내게 다른 배역을 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엄마? 딜리는 반짝이는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마치 기도라도 하는 것처럼 두 손까지 모으고 말이에요. 엄마는 딜리를 안심시키려는 듯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다이노렐라 책이 집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오늘 밤 함께 읽어보자꾸나. 다른 배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게 말이야.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엄마. 딜리가 힘차게 소리치고는 집을 향해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연극도 왠지 불안하구나. 엄마는 뛰어가는 딜리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엄마와 아빠는 딜리에게 다이노렐라는 책을 읽어주고 읽어주고 또 읽어주어야 했어요. 그런 다음 딜리가 다이노렐라 책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듣고 또 들어야 했지요. 딜리가 잠자기 전에 어떤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을지는 뻔하지요. 다이노렐라와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빠는 얼른 책을 덮고 말했어요. 이제 됐니, 딜리? 아빠가 보기엔 너희 반 아이들을 위한 배역이 이 이야기 속에 모두 있는 것 같구나. 그러자 딜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 배역은 나와 상관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제가 맡을 배역이란 말이에요. 전 분명 멋진 배역을 맡을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딜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자자, 딜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연극은 모두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훌륭하게 해낼 수 없단다. 곁에 서 있던 엄마도 말했어요. 맞아, 딜리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배역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돼. 만약에 그 배역을 못 맡게 되면 어쩌라고 그러니. 하지만 딜리는 고집을 부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멋진 배역을 할 거예요. 다이노렐라를 할 수 없으면 왕자를 하면 되겠네요. 엄마 아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딜리를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딜리를 달래며 말했어요. 자, 딜리, 착한 꼬마 공룡이 되어야지. 우리 다른 배역도 한번 생각해보자꾸나.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알았지? 딜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다이노렐라 책을 다시 꺼내들고 남자아이들이 맡을 수 있는 배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배역으로는 성의 문지기, 다이노렐라의 벗겨진 구두 한 짝을 나르는 신하, 호박 마차를 끄는 말로 변하는 생쥐들이 있었어요. 아빠는 딜리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딜리야, 어떠니? 마음에 드는 배역이 있니? 딜리는 생각에 잠긴 듯한 자세로 중얼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제 마음에 드는 배역은 딱 하나, 왕자예요. 이제 그만 잘래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 준비해야 해요. 잠깐만, 딜리. 엄마가 생각하기에 넌 지금 너무 들떠있는 것 같구나. 그러자 딜리는 감았던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며 서운한 듯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번 연극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은 그저 학교에서 하는 작은 연극일 뿐이지만 머지않아 할리우드에 진출해 연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때 딜리의 방문 앞을 지나던 돌리가 물었어요. 할리우드? 흥, 집을 떠나게 될 거란 말이니? 딜리는 누나에게 혀를 쏙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딜리를 바라보았지요. 다음 날 아침, 딜리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학교에 도착했어요. 바바라 선생님이 아침 조회가 끝나면 배역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잠시 뒤 선생님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배역을 발표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역을 정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답니다.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이 급한 딜리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그냥 발표해 주세요. 네? 선생님은 빙긋 웃으며 딜리를 쳐다보았어요. 알겠다, 딜리. 자, 그럼 다이노렐라 역에는 딕시! 그러자 딕시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다른 여자아이들도 딕시를 껴안으며 함께 기뻐했어요. 딜리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거만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흠, 딕시라면 괜찮겠지. 그다지 훌륭하진 않겠지만 말이야. 딜리의 말을 들은 딕시는 눈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난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고. 딕시와 가장 친한 친구인 도리스도 딕시를 거들었어요. 맞아, 딜리 너나 잘해. 딕시의 또 다른 친구 다비나도 참견했어요. 딕시는 다이노렐라를 멋지게 해낼 거야. 그래도 딜리는 여전히 잘난 체하며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은 못생긴 새언니 역에 딱 맞겠다. 그런데 선생님, 왕자 역은 누가 맞나요? 바바라 선생님은 배역이 적힌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곧 알려줄게. 기다리렴, 딜리. 선생님은 계속해서 다이노렐라의 아빠, 새엄마, 문지기, 그 밖에 대사가 있는 다른 배역들을 발표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왕자 역에는. 딜리는 잔뜩 기대한 채 조용히 일어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데릴! 선생님의 발표에 딜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대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어요. 야호! 선생님! 전 정말 잘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딜리는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왕자는 제 역할이란 말이에요. 벌써 연습도 했다고요. 큰 칼을 차고 무대 배경을 기어 올라가 아래로 뛰어내린 다음 모든 사람과 싸우고 순간 바바라 선생님의 표정을 본 딜리는 자기가 다른 연극을 이야기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왕자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선생님.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딜리. 안 됐지만 어쩔 수 없구나. 그렇지만 대사 없는 역은 할 수 있단다. 그때 실망하는 딜리를 향해 대리를 놀리듯 말했어요. 안 됐구나, 딜리. 내가 너 대신 왕자 역을 멋지게 해줄게. 그러자 문지기 역을 맡은 더들리가 대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라면 그렇게 잘난 체 하지 않을 거야. 넌 마지막에 딕시에게 뽀뽀를 해야 한다고. 난 절대 딕시와 뽀뽀 안 할 거야. 대릴이 크게 소리쳤어요. 누군 너한테 뽀뽀한대? 이 못생긴 바보. 딕시도 대릴을 향해 외쳤지요. 딕시, 네 말이 맞아. 도리스와 다비나가 큰 소리로 맞장구를 쳤어요. 갑자기 반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바바라 선생님은 아이들을 말리며 소리쳤어요. 여러분! 모두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딜리는 이미 조용해져 있었어요. 풀이 잔뜩 죽은 채 힘없이 앉아 있었죠. 그날 저녁, 딜리는 식사 시간 내내 우울한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썽도 전혀 피우지 않았고요. 걱정이 된 엄마와 아빠는 딜리를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딜리야, 밥 먹으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진흙 소스를 얹은 지렁이 스파게티잖아. 이 아빠가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단다.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배가 조금도 고프지 않아요. 엄마는 등 뒤에 숨겨있던 작은 접시를 내밀며 말했어요. 딜리야, 후식으로 고사리를 얹은 아이스크림도 있단다. 그래도 딜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돌리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잘 됐다. 내가 모두 먹어야지. 돌리, 동생을 놀리면 못 써. 아빠가 돌리를 혼내며 말했어요. 지금 딜리가 시무룩해 있는 거 안 보이니? 엄마까지 야단을 치자 돌리는 색죽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미안해, 딜리. 엄마는 딜리를 보며 말했어요. 딜리야,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니? 아빠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연극에서 배역은 맡았니? 그러자 딜리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리듯이 말했어요. 네, 그리고 아니요. 배역을 맡았다는 건지 안 맡았다는 건지 잘 모르겠구나. 엄마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맡았어요. 하지만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딜리가 침울하게 대답했어요. 그랬구나. 그럼 정확하게 어떤 역을 맡은 거니? 딜리가 대답했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딜리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딜리야, 뭐라고? 큰 소리로 말해봐. 무도회의 공룡들 가운데 하나라고요. 딜리는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외쳤어요. 세상에, 창피하게 그런 단역으로 어떻게 무대에 오르니? 돌리! 엄마와 아빠는 재빨리 돌리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어요. 가족들은 이제 딜리가 초특급 비명을 지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딜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아랫입술을 떨며 눈물을 글썽인 채 말했지요. 바바라 선생님은 내가 얼마나 재주 많은 공룡인지 알지 못하신 거야. 엄마가 딜리 옆으로 다가서며 위로했어요. 딜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딜리는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무대 위에서 바보처럼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선생님은 크게 잘못하신 거야. 딜리, 설마 무대 위에서 장난치려는 것은 아니겠지?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딜리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부엌을 빠져나갔어요. 딜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빠 엄마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바바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아빠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엄마와 아빠는 학교로 바바라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잠시 뒤 학교를 나서는 딜리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어요. 바바라 선생님은 엄마와 아빠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딜리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리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연극 해설자를 세워 딜리에게 맡기시다니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아빠는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딜리가 원하는 대로 대사는 많지 않지만 한 곳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란스럽게 뛰어다니지는 못하지요. 전 기대 안 해요. 딜리는 반드시 못된 짓을 하고 말걸요. 엄마 곁에 서 있던 돌리가 입술을 삐죽이며 중얼거리자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딜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발표회 전까지 며칠 동안 엄마와 아빠, 돌리는 딜리가 대사를 연습할 때마다 꼼짝없이 소파에 앉아 들어주어야 했어요. 드디어 발표의 날이 되었어요. 일찍 학교에 도착한 엄마와 아빠는 강당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돌리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자리에 앉았지요. 강당 연극을 보러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강당 안은 정말 시끄러웠어요. 학생들은 들떠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어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소리치듯 크게 말하고 있었지요. 어떤 아기는 빽빽 울어댔어요. 무대 뒤에도 시끄러웠어요. 아빠는 무대 뒤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엄마를 향해 말했어요. 딜린의 반 아이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군. 아빠 말이 맞았어요. 무대 뒤에서는 연극 의상을 차려입은 딜린의 반 아이들이 서로를 밀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멈추세요. 하지만 선생님, 남자아이들이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딕시는 선생님을 향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여자아이들이 먼저 그랬어요. 데릴은 딕시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선생님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아이들을 향해 말했어요. 선생님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소란을 멈추라는 것이지. 자, 이제 연극을 시작해도 되겠지요? 딜리, 어서 나가서 소개를 시작하렴. 딜리는 기다렸다는 듯 무대 앞으로 나가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연극을 보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딜리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딜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여러분, 저희 연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딜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딜리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바라 선생님은 울상이 된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소리쳤지요. 맙소사,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어. 딜리는 굳은 표정으로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는 딜리는 혼자 중얼거렸죠. 내가 어떻게 얻은 배역인데 절대 이 연극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딜리는 관객석으로 다가가 양팔을 활짝 벌리고 섰어요.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리고 초특급 비명을 질렀어요. 평소보다 훨씬 크게 말이에요. 그러자 딜리의 비명소리에 놀란 관객들과 반 친구들은 모두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맙소사, 결국엔 딜리가 초특급 비명을 지르고 말았군. 엄마와 아빠는 딜리가 일부러 비명을 질렀다는 걸 깨닫고 서로를 보며 씽긋 웃었어요. 여러분, 저희 연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뒤 딜리가 인사말을 끝내자 바바라 선생님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고맙다, 딜리야.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구나. 오늘 연극의 주인공은 딜리, 바로 너야. 이 말을 들은 딜리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안 봐도 알 수 있겠지요?